reaction. 낮에 꾸는 꿈 믿기지 않을 뿐 여전히 내 거짓말 같아 눈 떠보면 너의 품 Girl 네가 부르는 내 이름 뭐든 널 거치면 아름다워져 새로 피어나 꿈 놀라워 amor 좀 알아 갈수록 더 더 falling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아 매일 더 해 Girl 속삭이는 모든 언어들 감미롭게 날 파고들어 막을 수 없어 내게 생각 없어 계속해서 널 찾고 있는 건 나야 한시도 떨어질 수 없어 계속해서 널 곁에 두고 싶어 Sweet to me babe It's magical So down then it's on gear 조금 날이 선 앞에 나른한 네 분위기 완벽해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아 매일 더 해 네가 가니 손에 어두워져도 it's okay 어둠도 밝게 느껴지는 이유 그건 it's you 막을 생각 없어 계속해서 널 찾고 있는 건 나야 한시도 떨어질 수 없어 계속해서 널 곁에 두고 싶어 너를 원해